꽃잎이 피고 떨어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줘서 그대로 그대 왜 날 잡지 않고 그대로 왜 가버렸나 꽃잎 보면 생각하네 왜 그렇게 헤어졌나 꽃잎이 피고 떨어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면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줘서 그대로 돌아줘서 그대로